길을 홀로 걸으면 나도 몰래 가슴이 허전해지네. 당신을 보내던 그날의 슬픔을 가슴에 새기면서 걷는 발길에 애처롭게 휘날리는 가랑잎 하나 저단 산길 따라 홀로 걸으면 그리움이 밀리네. 파도와 같이 당신이 남겨둔 그날의 추억을 걷는 발길에 애처롭게 떨어지는